자신한 소리 난 문득 잠에서 깨 낯설음 가득한 소리 귀를 막아보지만 잠에 들지 못해 목이 자꾸 아파와 감싸보려 하지마 Tell me